HUBS 쉿 깃속 도서관 어느 평범한 등굣길 전철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심장박동같이 느껴졌습니다. 박자에 맞춰 달캉달캉하는 소리에 제 심장도 덩달아 뜁니다. 시속 50km로 달리는 지상철에 한강의 푸른 물결이 쏟아져 제 눈에 들어옵니다. 바쁜 일상 속 잠깐의 여유가 이렇게나 달콤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노트북과 전공책이 들어있는 무거운 가방을 끌고 강의실로 향합니다. 아까와 같은 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안고 말이죠. 귓속 도서관은 여러분의 한강 물결이 되어드립니다. 조급한 걸음을 멈추고 잠시 화단에 걸터앉아 문학의 세계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11월 21일 오늘의 이야기는 로이스 로리의 기억 전달자입니다. 빅나티의 정이라고 하자. Back to the day 가십대 가렸을 때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해. 왠지 외로워지는 밤엔 You say 흐린 추억 속에 내게 안겨 잠든 내 Yeah. 친구들과 술자리 나는 돈이에게 꺼내보고 싶다는 넋두리의 친구를 다 본뻔해 10년도 더 되내를 사랑할 수 있니 이제 그만이 지래 근데 그게 잘 안돼 그래기 말 맞잖아 넌 아담의 사고에서 두 번 난 신을 안 믿으니까 네 전화 바로 pick up 지금 주소 찍어 어디든 상관없어 다 갈 테니까 정이라고 하자 많이 가물라라 그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I know I'm wrong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온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I say 그건 사랑이 아냐 그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가자 아메리카노 보던 라떼를 맛있게 내리던 네 집 앞 카페를 매일 같이 갔었었던 그때를 내려줄게 쓰지 않아 이제는 매일 밤 예뻐 예뻐 해주면 날 재워 재워 식어버린 널 태워 태워 꿈에서 날 깨워줘 버려진 기억들 속에서 쓸만한 것들을 찾고 있어 이미 내 곁에 너는 없는 너지만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닿을 듯 안 닿을 듯 떠나는 뒷모습이 왠지 행복해 보여 너라도 행복해줘 Run 그건 사랑이 아냐 그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이 가물라라 그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자리에 그대로 두고온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있어 그건 사랑이 아냐 그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리하고 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리스 로리의 기억 전달자를 탐방하러 가볼까요? 저희 라디오만의 특색은 대본을 작성한 PD와 함께 라디오를 진행한다는 점이죠. 그럼 오늘의 PD 김소은 하고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HUBS 제작부 PD 김소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기억 전달자 어떤 내용일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야기는 어느 소년 조너스로 시작됩니다. 조너스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여동생 릴리와 함께 사는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소년인데요. 그런데 조너스는 적어도 우리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 평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과연 등장인물 중 어느 하나라도 평범한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이들이 사는 곳은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늘 같다는 건데 날씨도 매일 똑같고 색깔도 없어요. 날씨야 매일 똑같으면 사실 옷 입기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계절이 4개나 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별로 옷 사느라 되게 힘든데 계절이 하나면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색깔이 없는 건 진짜 아쉽네요. 도대체 어떻게 색깔을 없앨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세상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철저하게 통제되는 곳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날씨나 색깔뿐만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감정까지 철저하게 차단되는데요. 일말의 다름도 차이도 자유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곳의 이름은 커뮤니티입니다. 둘이서 누워 서로 눈치를 봐도 시간은 멈출 줄을 몰라 너와 같은 날 서로 맞춰봐도 생각이 더 많은지 너가 날 더 사랑하는 게 내 눈에도 보여 너는 멀쩡 사랑하는 게 내 눈에도 보여 넌 나 나빠서 제발 날 떠나가지 마 날 더 Okay, 1, 2, 3 There are 2 o'clock When you're mine Love is weak, got it on your mind Love is weak, got it on your mind Love is really got it's got that 2 o'clock When you're mine Love is weak, got it on your mind Love is really girl And we all love is 2 o'clock 둘이서 놓아 서로 온 집 밖에 나가 나 어딘지도 몰라 너와 같이 나 걸음 맞춰봐도 숨이 왜 나는지 너가 날 더 사랑하는 게 난 눈에도 보여 너는 멀쩡 사랑하는 게 난 눈에도 보여 넌 나빠서 제발 날 떠나가지 마 날 더 Okay 1, 2, 3 There are 2 o'clock When you're mine Love is sweet Got it on your mind Love is sweet Got it on your mind Love is really good It's got that 2 o'clock When you're mine Love is sweet Got it on your mind Love is really girl And I want to see That I do When you're mine Love is sweet Got it on your mind Love is sweet Got it on 네, 도리의 2 o'clock이었습니다. 다시 책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곳의 구성원들은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과거 세상의 기억이 없기 때문인데요. 굶주림과 전쟁을 견디다 못해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로 한 커뮤니티는 이전의 역사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난 소년 시절을 살아온 조너스는 이제 12살이 되어 직업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혹시 나연 씨,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 적성에 따라서 직업을 정해준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일단 장점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치열하게 학점을 따지 않아도 된다는 거겠죠? 취업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편하기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팀플이 겹치고 겹쳐서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직업이 나의 적성이 아니라면? 그리고 혹시라도 적성에 맞더라도 다른 일이 더 좋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할 것 같기도 하네요. 선택의 자유를 뺏기는 건 단순히 편리함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억 전달자의 세계에서는 수석 원로가 12살 아이들의 직위를 수여합니다. 어느덧 조너스의 차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수석 원로가 조너스를 건너뛰는 겁니다. 우리의 조너스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n't We Love Back? You still got your fingerprints left all over my heart the same way. You will leave your lipstick on my glass. Showed you what heaven could taste like, put it on my tab. Gave you my money and my time, you can keep all that, all that. Baby, I just want my love back. I'd love to love someone new, but I gave it all to you. Honey, I just want my love back. If you're not gonna be the one, at least give me back my love. My love, my love, my love. Part of me and hell is so far out of reach. 9 months you've been gone, I'm still attached. Hold my heart, I filled your cup. Maybe I just care too much. 'Cause I know I'm the best you'll ever have. I showed you what heaven could taste like, put it on my tab. Give you my money and my time, you can keep all that. Your halo hanging on the corner of my bed, but when I look closer, that shit was cracked. 수석원로는 모든 차례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조너스를 지명합니다. 그가 새로운 기억 보유자로 선출되었다면서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기억 보유자는 과거 인류의 모든 기억, 그러니까 날씨도 색깔도 전쟁도 굶주림도 있던 세상의 기억을 짊어지는 역할인데요. 마을에 한 명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일합니다. 기억 보유자를 선출하는 직업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원로 중 한 명이라도, 심지어 꿈에서라도 차기 기억 보유자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후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조나스는 자부심과 두려움을 품고 선대의 기억 보유자, 즉 기억 전달자를 찾아가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을 받으며 과거 인류의 모든 행복과 모든 고통으로 채워지는 조나스. 그는 점차 커뮤니티에 대한 회의감을 품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커뮤니티의 부조리함과 어두운 비밀까지 알게 되죠. 모든 기억과 감정이 통제받는 커뮤니티는 정말 완벽한 세상일까요? 전쟁의 아픔, 굶주림의 아픔은 깔끔하게 잊고 털어버리는 것이 상책일까요? 과연 조나스는 기억 보유자로서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필굿의 Everything's Good. Honestly, there's a little part of me that wants to wake up. And be a bit of me. I tried a bit of therapy, it wasn't enough. I used to think that growing up I could be anything. Yeah, I said I used to think that growing up I could be anything. But I didn't get smarter like mama said. 'Cause I didn't go to college like all my friends. And I still don't have a dollar to pay my rent. But everything's good, yeah, everything's good. Quality. I just wanna feel the way that everyone should. Yeah, aren't you proud of me? I can fake a smile just like you said that I would. Oh yeah. I used to think that growing up I could be anything, but it didn't get smarter like mama said. Cause I didn't go to college like all my friends, and I still don't have a dollar to pay my rent. But everything's good, yeah, everything's good. And I can barely focus for 10 minutes, and I guess nobody noticed when I was six. Yeah, I'm a little broken and can't be fixed, but everything's good, yeah, everything's good. Cause I didn't go to college like all my friends, and I still don't have a dollar to pay my rent. But everything's good, yeah, everything's good. And I can barely focus for 10 minutes, and I guess nobody noticed when I was six. Yeah, I'm a little broken and can't be fixed, but everything's good, yeah, everything's good. 티키타카 토론 시간. 귓속 도서관의 티키타카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뮤니티는 이상적인 세계다 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토론을 더 재미있게 들으시기 위해서 커뮤니티의 환경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자면요. 일단 그 날씨도 없고 색깔도 없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었죠. 여기에 더해서 완벽한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동수단도 자전거밖에 없어요. 자동차, 비행기, 배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단풍이나 벚꽃이 가득한 길을 드라이브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헤어스타일, 패션, 식사의 종류, 식사의 양까지 통제당합니다. 와, 그건 진짜 양보 못하죠. 주기적으로 미용실도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오늘은 청바지를 입을까, 슬랙스를 입을까, 치마를 입을까 고민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가끔은 옷 고르는 게 고역이기는 하지만, 아니 제 퍼스널 컬러에 안 맞는 옷을 입으라고 강요당할 수도 있잖아요. 커뮤니티에서는 색깔을 못 보니까 뭐 퍼스널 컬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한데, 그래도 이곳의 좋은 점은 허투루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도 없고 기아도 없고 살인이나 절도 같은 범죄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외모나 재력, 성격같이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모든 것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똑같으니까요. 아, 오늘의 주제 꽤나 선택하기 어렵네요. 사실 올해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아직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군인분들과 민간인들이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도 큰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종식되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남일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전쟁이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모든 전쟁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평화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으며 지켜지는 것이라면 그게 진정한 평화가 맞는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유를 되찾기 위해 전쟁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1980년대에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군주의 정부와 맞서 싸웠던 것처럼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22. deadlines. It's time. 지금까지 귓속 도서관의 여섯 번째 이야기, 로이스 로리의 기억 전달자였습니다. 기억 전달자는 300쪽 정도의 짧은 단편으로 내용도 어렵지 않아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천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인 이 책은 섬세한 감정선과 묘사력이 돋보입니다. 실제로 작가의 어린 시절, 이른 나이에 언니가 사망한 뒤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고 고통의 기억을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2014년에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으니 원작과 영화를 비교하는 맛도 쏠쏠하겠네요. 또한 디스토피아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조지 오웰의 1984나 올더스 억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함께 읽으신다면 더 재밌고 풍부한 감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 한 줄이 쉼이 되었기를 바라며 귓속 도서관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서는 PD 김소은, 박상진, 기술의 임지연, 그리고 저는 강나연이었습니다. UBS